나시라틀 지우리다틀 인토르네티아틀 구리아틀 진오비야 민족 일보 야마사네시라 민하다시아 마카나탄 입시다 하이야탄 두세르로 알라오디 하틴 리타리히 야디라를 지으실 오두완인 아메리키 리 구리아 진오비야